이대로 소리 없이 머물러줘 가만히 우연히 함께 있는 것처럼 아무런 향기조차 남아있진 않지만 너무나 길어지는 여운만 남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은 이 순간 저 멀리 깜빡이는 불빛만 남아 아하 우연히 함께 있는 것처럼